웬남 군대졸의 줌에서 판비엣흥 조조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웬꾸옥 비의 대사관 무관이 20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어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 부문 일꾼들과 조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